정백사원 준공 열돌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해외기관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안토니 주교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교회 대표단이 16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체류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대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과학기술지원당,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했습니다.